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째 즈음하여 여러 나라 통신신문 방송들이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프렌사라테나 통신, 방글라데시 신문들인 데일리 포크, 데이니크 프로바트,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은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했습니다. 기내 르네상스 라디오 방송은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